보는 넌 내가 아냐. From the dawn 'cause something on my head. 이대로 도망치고 싶어 사라지고 싶어 저 멀리. 난 누구 I don't know who I am. 내 몸이 미쳤나 봐. 내 머리에 뿌리도 다 어떻게 멈출지 몰라. 자면 난 괴물이 된지도 몰라. And now I'm by ya. Ooh, you, you 버려진 날 찾은 너 구원인 걸까. Ooh, you, you 이 내게도 나와 같은 아픔인 걸까. 머리에 뿌리 솟아. But I love it. 넌 내 왕관이 되게 아침에 뿌리 달린 내 상태 빛의 시간 망세 그때 눈앞에서 펼쳐진 이 너의 말해줘 너의 반쪽을 완성하는 건 너잖아 내 이름이 불리워진 이 순간 Ooh, you, you 버려진 날 찾은 너 구원인 걸까 외로운 중간에 속에서 nobody can understand It's you 너의 존재감 와보셔 남는 세상을 바꿔